500짜리 신발에 또 수백짜리 패딩 수십짜리 시계에 또 으스대지 괜히 교육은 산으로 가고 학생도 산으로 가 21세기 계급은 반으로 딱 나눠져 있는 자와 없는 자 쉬는 자와 없는 자 입은 자와 벗는 자 또 길을 써서 얻는 자 이게 뭔 일이니 유행해서 넌 밀리니 때를 쓰고 애를 써서 얻은 애지 질리지 가득 찬 패딩 마냥 욕심을 계속 차 휴지는 부모 등골을 바로 넌 메모 자칫 돈은 다 있다고 졸라대니 안 사줄 수도 없다고 Ayo baby 철작선이 없게 굳이 말아 그가 패딩 안 입는다고 어라 죽지는 너 패딩 안 해고 위터를 채우기 전에 이 머릿속 개념을 채우길 늦기 전에 I'm out Wow 기분 좋아 걸쳐보는 너의 dirty clothes 넌 뭔가 다른 rockin' rollin' swag and swag along Don't let you wait it 미쳤어 baby 그게 너의 맘을 조여버릴 거야 dirty clothes 네가 바로 등골 breaker 부모님의 등골 breaker 언젠가는 후회하게 될걸 왜 불렀지? 너네 요즘 참 왜 불렀지? 남의 인생 참견이 총투제 넣지? 석빈 강정본의 말들은 왜 계속해? 내가 받은 돈 내가 쓰겠다는데 5천만의 취향을 다 니들처럼 마셔 야 만족할 사람들이지 제발 너 나 잘 사셔 네 인생 말여 네가 나면 말 안 하겠어 그래 내 패딩 더럽게 비싸고 더럽게 안 예뻐 What I say 나보다 못 사는 친구들 똑같 같은 느낌 And I say 근데 되기 싫음 살 수밖에 이 나이대쯤이면 원래 다들 좀 그렇지 않니 Yeah I don't know Yes I'm local Is it no no I know they ain't cheap but they got mochos 만난 내 할 일은 잘해 부모님 등골 안 부셔 진짜 break up 나이 먹고 아직도 방구석 And no Wow 기분 좋아 걸쳐보는 너의 dirty clothes 넌 뭔가 다른 rock and roll with swag and swag alone Don't let you wait it 미쳤어 baby 그게 너의 맘을 조여버릴 거야 dirty 너도 clothes. dirty clothes 나도 dirty clothes 누구나 겪어봤겠지 입고 거리로 나가보면 어깨에 힘 빡 들어가고 나보다 작아 보이지 like Oliver 멀리 봐도 이해해 근데 넌 너무 배가 부른 상태 어체해 후회해 넌 계속 쇠해 너 부모 맘은 배제 그래 말리지 않을게 이제 맘은 정해 Wow 기분 좋아 걸쳐보는 너의 dirty clothes 넌 뭔가 다른 rockin' roll and swag and swag alone Don't let you wait it 미쳤어 baby 그게 너의 맘을 조여버릴 거야 dirty clothes 네가 바로 등골 breaker 부모님의 등골 breaker 언젠가는 후회하게 될 거야